벌써 몇 번이나 지나고 하루가 어느새 하루가 시계를 되돌려보고 며칠이나 또 지났을까 그날 이후로 너 떠난 이후로 나의 하루는 그대로 멈춰 그대로 멈춰서서 많이 기다리다 자꾸만 그대가 보여 자꾸만 그대가 보여 예전보다 야윈 널 바라보다 Baby 사랑했던 마음을 놓아버리고 고이 잡던 두 손을 놓아버리고 떠나버리고 떠나버리고 가라고 Just tell me why 행복했던 날들 시간 가고 흘러서 어느새 흘러서 그렇게 좋던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지웠을까 매일매일 생각나고 생각나 참을 수 없어 눈 감아보고 자꾸 눈 감아보고 말없이 지워보다 자꾸만 그대가 보여 꿈만 그대가 보여 예전보다 야윈 널 바라보다 Baby 사랑했던 마음을 놓아버리고 고이 잡던 두 손을 놓아버리고 떠나버리고 떠나버리고 가라고 Just tell me why 행복했던 날들도 모두 그대와 약속했던 날들도 모두 그대와 아니니까 아무 소리도 내겐 들리지 않고 아무리 봐도 내겐 보이지 않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말하고 Just tell me why 행복했던 날들도 모두 그대와 약속했던 날들도 모두 그대와 Oh